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나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먼저 그 저번 설교 때 약간의 그 말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쓰신 그 열두 제자들 보면은 그 보통 그 열두 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를 제하고 그 나머지들은 그 열심히 일했던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일했었고 그 중에 일부가 그 열심 당원 그 한 세 명이나 네 명이 그 특히 베드로가 그 시몬 베드로가 열심 당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는데 백수였고 또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 당원이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런 그런 더 깊게 그 배경을 더 알고 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설교는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그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졌느니라 라고 바울이 강하게 외친 것처럼 우리의 의를 세우고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는 것과 그 우리의 의를 세우고 하나 앞에 나가는 부분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생활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정직하게 살았던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외부에서 그런 안 좋은 일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욕도 하게 되고 또 남을 속이는 뭐 속일 때도 있고 작게나 또 크게나 또 거짓말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젊은 사람들은 정욕이 들끓고 또 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성령 충만해서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당당하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힘입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작용들 중에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게 하는 행동들을 뿌리주시고 그 성령의 그 열매인 신의 성품에 이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에 이르도록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형제 우애를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공급하라. 우리 믿음 가운데서는 아 믿습니다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덕을 세우는 데서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하는 그 진리를 세우는 그런 지식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런 것을 또 추진해 나갈 때는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합하는 모습들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그 작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그런 눌림들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그런 주홍주홍 열매를 그 맺는 그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그 강조를 했지만은 성화의 시작, 또 그 성화를 그 우리가 성화의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함이 오직 십자가와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보통 그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공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되었으며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사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분명도 우리의 그런 의지와 우리의 그런 노력과 또 우리의 열심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인하지 않는 것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내가 넘치는 수고와 넘치는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런 의지적이며 우리의 그런 감정적이며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열심이 내는 부분, 고투하는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나가다 보면 그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며 그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그 의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세 번 기도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인이 주 앞에 나와 내가 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며 내가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죄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고까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고 자녀답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라나게 아름답게 그 시작할 수 있는 그 뿌리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니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로서 낳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 그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한 새로운 그런 존재 혁명이라고 저희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존재 혁명 바로 새로운 나무 그것을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 접붙여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의로움과 또한 우리 자체의 존재로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원죄를 타고난 그 죄인의 근본적인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낳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짜는 값어치가 그 값진 공짜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잊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이 공기, 또 깨끗한 물, 또 사계절과 그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땅이 열매를 맺고 또 바다가 운행하면서 서로 정화하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강조했지만은 옛날에 물을 그냥 마시고 또 뭐 끓여 마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수돗물을 그냥 마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물을 사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젠간 저 공기를 사먹는 시대가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공급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세계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많은 그 창조 과학자들과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믿지 않는 과학자들까지라도 참으로 놀랍다. 우리 인간이 살기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우리의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나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한 다른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을그러진 가운데 다른 것들을 신격화하고 아니면 내 자신을 신격화해서 그 히틀러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성이다. 나는 우열인자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된 모습 가운데 1차 대전, 2차 대전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그런 인간사를 보면 많은 전쟁과 고통과 아픔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음식을 버리고 있고 어떤 곳에 거의 50%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굶주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으로서 또한 인격제로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자유롭게 또 하나님 안에서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이 다시 회복된 것이 바로 십자가요. 바로 예수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된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교회 가기 싫다. 맨날 그 여러 가지 그 너무 그 절제해야 될 것이 많고 그럼 안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세상 그 자체가 병든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을그러진 그 상태 안에서 그게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 모습, 그 본질 회복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그 남의 아내를 겁탈하지 말며 그런 많은 십계명들,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역사상 그 우리의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을그러졌지만 그런 것들이 그 여러 역사상의 그 법으로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는지 말 것과 남의 아내를 겁탈하지 말 것과 여러 가지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의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비참한 모습으로 개가 다시 그 개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성경에 말하듯이 다시 돌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본 모습, 그 본 모습을 다시 예수의 피와 십자가 안에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한 그 형상과 거룩과 의와 그곳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주어진 것은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또 이 율법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운 축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울그러진 그 상태 안에서 그 첫째 아담의 그 원죄 안에서 그 죄의 뿌리 안에서 우린 죄의 열매를 맺고 마귀의 그 손 안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잘 아십시오. 그 지옥은 성경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 그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 함께 가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본 모습인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거룩과 우리의 본 모습인 우리의 본 모습인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본 모습입니다. 그 과거의 모습,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독재자이시다. 병든 대로 살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화를 드렸지만 그 영화 중에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한 형제가 그 좀비 영화였었는데 그 피를 수혈을 해주면 좀비가 낫습니다. 그래서 그 한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 좀비를 치료할 수 있는 혈액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좀비들의 그 왕한테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왕한테 찾아가서 나의 피를 그 받으면 너희들 다 낫는다. 그 너희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좀비가 하는 말이 좀비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정상이고 너가 잘못된 거다 해갖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자신의 선악의 기준이 돼서 죄악된 그 세상 안에서 그 많은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형상과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서로를 죽이며 서로를 겁탈하며 스스로 왕으로 세우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 말던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끝없는 경쟁 사회와 또 그 안에서 그런 죄된 모습들이 드러난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 인권 얘기하면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또한 요새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먼저 그런 동거생활 성경에선 동거생활에 대해서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녀를 한 번이라도 겁탈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책임의 대가를 묻게 그 율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관계, 서로를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서약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책임을 다하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성생활 충분히 그것을 누리게 하는 성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절제하며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과 서로에 대한 그런 거룩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서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얘기할 때는 교회와 예수의 그런 모습에 빗대요. 또한 그런 신학자들은 많이 가정의 모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룩이 있고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과 신뢰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아는 그 벌거 서로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지 않고 하나 된 모습,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을 아주 되게 중요하게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아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축복 중에 생명과 부와 평강에 따르리라는 그런 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그 부분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나가는 부분들, 그러나 결국은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그 앞에 쓸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결국 느끼고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오기 전 아브라함을 비유하며 믿음이 먼저 왔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잡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형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또 그 모든 그런 역사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그 역사의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저번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심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먼저 왔고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몽학선생이었다. 그 몽학선생은 그 종을 가리켜서 그 자녀가 그 똑똑한 종을 택해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이 몽학선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결국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고 이 처절함과 비참함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데 너가 구원받은 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비스무리합니다. 예수 그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질 수 없나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 거듭난 자는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믿음으로 접붙여진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음을 받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며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용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며 넘어집니다. 다윗이 산을 저지렀고 거짓말을 하였고 한 여, 그 유부녀를 취한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끝때까지 마귀의 꾀와 우리의 죄성은 몰고 갈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다윗,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였다는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말년에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 앞에 한 발자 한 발자 더 나갈수록 자기 안에 들고 있는 이 죄의 쇠사슬,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니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죄를 더 짓자 구원파처럼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용서받을 게,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또 영지주의처럼 영은 거룩함 얻었고 육은 아무렇지 않아도 된다. 그 영지주의는 두 극단으로 나왔습니다. 육은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은 더럽다 해서 금욕주의로 나갔거나 그 뭐 그래서 뭐 영지주의나 그런 영향을 받은 것 중에 아 그 성기를 자른 경우도 있었죠. 그런 금욕주의적 쪽으로 나가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아 우리 영혼은 거룩해졌으니 우리 육체적인 것은 막 해도 된다 하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아무 여자랑 사귀고 동거하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비슷한 부분 동거율이 세상에 생각하는 청년이 생각하는 그런 율과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동거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건 잘못된 그 영지주의의 영향과 폐해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직도 교회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위하여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었고 그 존재 혁명,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 있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느니 이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며 회개의 삶에 이르며 거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로 내 자녀는 그 자녀인 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노니 말씀하시며 아들 만들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거룩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손길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그런 나무로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 시작은 믿음이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그 피와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성령의 그 안에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데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내주하셨다는 그런 구절은 신약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 이르심으로 그 십자가를 드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보좌에 오르셔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약속대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그 역사에 그 우리 가운데 불의 혀같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그 역사 이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성령은 푸뉴마하기온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 얻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로서 회복되었다는 그런 확실한 표인 것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께서는 거룩한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내어준 바 됨으로 너가 거룩함을 얻었나니 라고 성경은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그 첫 아담의 뿌리 안에서 그 원죄 안에서 우리 죄된 존재는 비참한 존재는 오직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함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함은 다시 시작되며 완전한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우리의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안에서 은혜로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성화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로 돌아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죄인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 죄된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요 바로 전도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요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기준이 되며 진리 안에서 진리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사랑으로서 나아가는 양면의 교회 공동체와 저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이 그런 축복 안에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까지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성화까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시작하며 또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존재 혁명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고 그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자녀로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교 듣는 모든 자들 또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과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